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제도 방어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제도 방어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이용길 동지, 조선인민군 보병국장인 육군소장 박정천 동지,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인 육군중장 이성국 동지, 군단총치위원인 육군소장 이용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먼저 사나운 풍랑을 해치시고 남조선 괴뢰군 깡패무리들이 둥지를 들고 있는 연평도가 손에 잡힐 듯이 바라보이는 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 전초기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작전적 구상에 의하여 새로 조직된 갈리도 전초기지는 서해 해상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용의를 굳건히 방해하며 만약 적들이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한다면 즉시 멸족의 포화를 들씌울 수 있게 전변된 강위력한 화력 타격기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병실, 교양실, 식당, 온실들을 돌아보시고 지휘관들은 색다른 음식이 한 가지 생겨도 자식들부터 생각하고 날씨가 조금만 차져도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심정으로 군인들을 따뜻이 돌봐주어야 한다고 당에서 취해준 조치들이 은을 내게 하여 그들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섬초소 군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은정 깊은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시어 감시소를 찾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연평대를 굽어보시면서 조개 용량과 기재들의 배치 상태와 적정을 요해하시고 새로 조직된 갈리도 전초기지의 용량과 기재의 배치 상태, 제4군단과나 부대들의 전선 해상 경계 근무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박정천 보병국장으로부터 갈리도 전초기지를 포함한 서남전선 보병부대들의 연평도 대상물 타격 임무 분담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새로 재조직한 연평도 화력타격계획 전투문건을 승인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전투진지들을 돌아보시고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지도에 맞게 갈리도 전초기지의 전투진지들을 잘 꾸렸다고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해안차단물을 더욱 견고하게 설비하고 감시체계를 완비하며 섬경계 근무를 강화할 때 대한 문제, 새로운 주체적 섬포병전법을 받아들일 때 대한 문제, 포병 화력지휘 통신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철저한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문제, 린접 선방어대들과의 화력협동과 지휘를 짜고 들어 적 대상물에 대한 화력타격의 일치성과 순차성, 신속성을 믿음직하게 보장할 때 대한 문제 등 갈리도 전초기지의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갈리도 전초기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의 섬 갈리도 뒤에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비제 조국의 서남 전선 수역 최남단 초소를 목숨 바치어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전초기지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우리 당의 선군혁명 전설과 더불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장제도 방어대를 또다시 찾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맞이하는 장제도 방어대에는 최고 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현지에서 장제도 방어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또다시 뵙게 된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연평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위험천만한 자기들의 섬초소에 벌써 네 번째로 찾아오신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손져주시며 어린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정학령 어린이를 알아보시고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안아주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몰라보게 컸다고 살뜰히 두보를 어루만져 주시었으며 방어대장의 딸애가 그린 그림들도 한 장 한 장 환한 미소 속에 보아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방어대의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온실, 축사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치료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군인 생활 개선이자 싸움 준비라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위해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을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고 병사들을 위하는 지휘관들의 마음이 뜨거우면 병사들은 추워도 추운 줄 모르며 친부모의 사랑을 부어주는 지휘관들이 곁에 있으면 적진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전선 수역에서 생활해도 마음이 든든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후방 공급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이것 방어대에서도 소산부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를 두고 길을 조날 은정 깊은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적들과의 대결은 불과 불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방어대 군인들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계급투쟁의 제1선에 선 사회주의 수호자들로 조국 통일의 맹장들로 옥색에 준비시키자면 그들에게 사상적 양식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컴퓨터 자료 전송 체계를 이용하여 군인들이 매일 당의 목소리를 듣게 해야 하며 여러 가지 상식 자료들도 학습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필독 도서들과 더 많은 교양 자료들을 내려보내줘 빨치산식 학습 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게 하자고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군인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소유한 팔방비인들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장제도 방어대의 존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한 폭의 그림 같다고 주변 환경 정리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당에서 품들여 꾸려진 병실들과 살림집들을 깨끗이 관리하고 있다고 기뻐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2012년 8월 방어대를 돌아보면서 기후풍토에 적합한 나무들과 지피식물들을 선정하여 섬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킬 때 대하여 지시하였는데 그동안 나무 심기를 잘한 것이 알린다고 장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맨땅에 드러나 뻘건 섬이던 장제도가 푸른 섬으로 전변됐다고 못내 만족해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방어대의 전투의무 수행 종령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화력진지들을 돌아보시면서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의 경상적인 전투동원 준비 실태를 요해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방어대에서 포무기를 비롯한 전투기술 기재들에 대한 정상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온 나라에 소문난 방어대가 역시 다르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은 자기들의 무기 전투기술 기재를 싸움의 날 불빛 속을 함께 헤쳐가야 할 전으로 생각하며 눈동자와 같이 애호 관리해야 한다고 정대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군인들의 높은 충정심과 티없이 깨끗한 양심이 비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장제도 방어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포병 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화력 타격 조직과 지휘 능력을 더욱 높일 때 대한 문제, 싸움의 견지에서 전투진지들을 더욱 요새화하며 위장을 잘할 때 대한 문제, 급변하는 정세와 전선 중앙의 요구에 맞게 항시적으로 강력한 화력 타격 준비의 태세를 갖출 때 대한 문제 등 장제도 방어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장제도 방어대의 군인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들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청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의 전체 군인들, 군인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제도 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위험천만한 서남 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어 오랜 시간 함께 계시며 대같은 사랑과 믿음,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고 원수 경멸을 위한 백전백승의 방략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결사 관철하여 조국의 최전방 선초서를 당중앙 결성위의 성세, 김종은 결성위의 보류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